경제 투데이. 안녕하십니까. 경제투데이 아나운서 원석현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한국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면 한국은행이 현재 연 1.5%인 기준금리를 내년까지 연 1%로 낮출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2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상황인데 그렇게 돈을 풀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의 75% 수준까지 늘어났다면서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 대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금리가 내리든 오르든 우리 경제가 참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달 기준금리는 어떻게 책정될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투데이에서는 삼성 합병의 성패를 좌우할 국민연금 의결권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고요. 부동산 세무 상담이 있는 날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68-1001번, 100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경제의 길잡이 KBS 1라디오 경제투데이. 네, 오늘 주식시장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김영렬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양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 등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 코스피는 전일 대비 24.08포인트가 하락한 2016.2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020선을 밑도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3.42포인트가 하락한 726.2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장 초반에, 개장 직후에는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 반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장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약 4천억 원 가까이 매도에 나섰고 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시장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다행히 코스닥 지수는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 등도 보여주었지만 어제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의 주요한 특징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며칠째 그 외국인들 또 기관의 매도 움직임이 이제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리스 문제가 아직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어제 긴급하게 소집되었던 유럽 정상회담에서는 그리스가 제시한 제안에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내용을 전했고 올 다가오는 12일까지 그리스가 그 구조조정 계획안을 유럽 정상들에게 제출해야만 추가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불확실한 요인 등이 남아있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은 가급적 위험 자산을 기피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증시에 대해서도 조금 보수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외국인 매도의 주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그리스 사태의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자,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어떤 거였을까요? 네. 오늘 뭐 제약과 바이오업종 등은 장 초반에 급락세를 보이다가 다행히 반등하는 모습 등을 보여줬고요. 네. 어제 어떤 동방 급락세의 모습에는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안정 단계에 들어왔다라 보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업종의 급락이 나타나게 되자 오히려 성장주들 중에 기업 실적이 확인되고 있는 게임주들의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게임빌과 컴투스, 웹젠 등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지수하락 모습 등에서도 강세를 나타나 주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화학업종에 대한 급락세가 좀 특이했습니다. 오늘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과 같은 화학업종의 약세가 나타나 주었는데 그동안에는 2분기와 3분기의 실적 개선 기대 등이 상당히 컸었던 모습이지만 국제유가의 급락 소식 등이 나타나자 소재 관련주들의 실적 성장세가 빠르게 꺾이지 않을까는 우려 등이 선제적으로 반영된 느낌입니다. 네네. 중국 증시가 또다시 폭락하면서 주변 증시로도 이제 불안감이 계속 번지고 있다면서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오늘도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5.9% 하락하면서 겨우 3,500선을 지키는 모습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워낙 그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욱더 가중되는 느낌이고요. 중국 증시는 올해 상해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5,400포인트까지 올랐는데 연초 대비 수익률이 65%에 달했다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연초 대비 8% 오른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어떤 유동성의 문제가 수급 환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불안감이 확산되자 중국 당국은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금 비율을 확장시켜주고 우량주들에 대한 투자 비율을 허용함과 동시에 신용거래에 대한 어떤 제재 부분 등에 있어서도 좀 더 지속할 뜻을 밝히는 상황이지만 네.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 같은 정책 당국의 긴박한 행보에 대해서 더욱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중국 증시의 급락이 중국 경제의 어떤 본질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냐라는 점인데 당장 중국 증시의 급락이 경제 상황 등을 즉각적으로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중국 투자자들 중에 문맹자의 수도 상당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사전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고 투기적인 거래에 의한 투자자가 많았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다라는 쪽에서 본다라면은 이번 중국 증시의 급락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까지 전달되기에는 조금 이른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번 달 기준금리와 성장률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우선 기준금리에 대한 동결 가능성이 크다라 볼 수 있고요. 네. 그 이어서 주목할 부분 역시 경제 전망을 얼마나 낮춰줄 것이냐가 주목받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하반기 수정 경제 전망 등을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를 약 3.1%로 낮춰둔 상황인 만큼 역시 한국은행에서도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보여지고요. 네. 우선 내부적인 문제에서는 메르스의 영향도 우리가 가볍게 볼 부분 등은 아니지만 당장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또 다음 주면 발표될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최근에 어떤 중국 증시 급락 상황 등으로 인해서 악화되지 않겠냐라는 우려 등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대외적인 경제 위험 등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고 무슨 어떠한 또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등이 내일 금융시장 내에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보증권의 김영렬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일라디오 경제 투데이. 이 프로그램은 매일 오후 4시 10분에 방송되고 다음 날 새벽 1시 10분에 재방송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또 한 번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의결권 자문을 맡고 있는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이 합병안에 반대를 권고하면서 국내외 주요 자문기관 대다수가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 경영학과의 이만호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삼성과 엘리엇 간의 법정 소송 분쟁 문제에서 일단은 삼성이 모두 승소하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나 했는데 이 상황에서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이 이제 합병 반대를 국민연금 측에 권고하고 있다는 건데 예.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법원은 엘리엇이 제기한 이제 두 가지의 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병의 적법성을 인정한 거죠. 이에 비해서 이 평가 기관들은 그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네. 지배 구조원이 또 냈는데요. 이렇게 찬반이 엇갈려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럽겠지만요. 네. 이런 현상을 대변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네. 기업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예. 기업은 원래 영리 추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 책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생존해야 하거든요. 이윤을 창출해야죠, 먼저. 예, 부실화되면은 파산하면은 근로자들도 해고되고요. 국민 경제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기업의 이익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할 때 양사 이사회가 이제 이걸 승인했지 않습니까? 네. 그 합병에 기본 취지가 시너지 추구를 위한 결단입니다. 지금 이제 기업들이 먹거리가 조금 줄어드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두 개의 좀 다른 업종들이 합병을 해서 시너지를 달성하겠다 이런 게 목적인데 느닷없이 엘리엇이 주식을 사모아서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 이렇게 네.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합병 비율이라는 거가 우리나라의 증여세 및 상속세법과 자본시장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시가로 하도록요. 네. 기업이 임의로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엘리엇이 이제 반대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제일모직 주가가 과대평가돼 있다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과대평가됐는지 과소평가됐는지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요. 예예. 예. 그러니까 제일모직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어떤 뭐 쇼트세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벌 수가 있죠. 그게 확실하면은 네. 그래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라고 이렇게 부추긴 거거든요. 특히 이제 제일모직 주식은 이건희 회장 자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네. 그 자녀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어떤 이런 뉘앙스를 풍겨가지고 이게 표를 모으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엘리엇이 이런 정황을 뻔히 알면서도 최근에 또 주식을 사 모았지 않습니까? 네. 그 모아놓고 반대하는 건 상당히 비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의결권 자문기관 ISS는 이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늘 좀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집의 구조원이 엘리엇 주장하고 똑같이 이걸 반대하고 나섰는데 네. 이게 이렇다면은 이 집의 구조원은 자본시장법이 잘못됐다 이거 저 시가로 이렇게 주가를 통해서 합병하는 게 이게 부당하다고 하면은 자본시장법에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행법에 그러니까 법대로 따른 삼성이 참 이게 곤혹스럽게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법원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문제는 없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국민연금이나 다른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려사항은 이 이익 추구 면에서 어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걸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일단은 이 기업집의 구조원이라는 곳이 국민연금의 자문기관인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집의 구조원은 뭐 우리 산업계하고 증권 한국거래소가 이렇게 출자를 해서 네. 연구기관으로 했는데요. 국민연금이 그 의견을 좀 존중한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네네. 국민연금이 그렇게 그 의견에 기속될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SK와 SKCNC 합병에서 네. ISS와 기업지배구조원이 다 찬성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러나 그 결과는 또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구조에 관해서는 한국이 이게 대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이쪽에 모여있고 저쪽에 모여있는데 투표를 하면 다 다른 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배구조에 관해서 이번에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답이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일 이 임의적으로 하니까 이 기업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 네. 측이 여러 뭐 기관이나 자문기관의 그 권유를 참고 삼아서 예.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국민연금의 선택은 일단 이 합병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일단은 뭐 지분이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지금 합병 의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총이 각각 출석주주의 3분제 2의 찬성을 얻어서 승인해야만이 유효합니다. 네. 두 회사가 따로따로요. 그런데 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의결권을 지금 11.2%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거든요. 상당히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이 지금 한 33%인데 외국인 주주 중에서 일부는 뭐 삼성물산에 찬성하겠죠. 그러나 상당히 그게 많은데 여기다가 국민연금이 얹어지면은요. 찬성표를 3분의 1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엇이 주도하는 반대 이유가 시너지 효과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네. 합병 그 시너지 효과 문제를 좀 따져야 되는데 이건 합병 비율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식도 들고 있지만은 제일모직 주식도 들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유리하다 그러면 삼성물산하고 상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합병 비율보다는 그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좀 집중해서 분석을 해서 아주 좋은 의견을 좋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결국 이제 국민연금 측이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삼성까지 이렇게 외국 자본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먹튀 외국 자본들의 사례를 떠올려 보면은 참 찜찜함도 생기고 불안감도 생기는데 예. 이게 투기자본들이 국내 기업들을 손쉬운 먹잇감으로 보는 이유가 뭘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 뭐 투기자본 중에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론스타, 하이라이트 이런 거는 은행 지분을 다 사서 경영을 하다가 또 과반수를 사서 경영을 하다가 팔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세금을 제대로 냈냐 해서 이게 논란이 있지만은 그쪽은 M&A의 정석을 밟았습니다. 과반수를 받아서요. 그런데 이제 소버린이나 칼 아이칸, 이번에 이제 엘리엇 이런 쪽은 지분을 조금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버린은 14.99% 샀고요. 아이칸 쪽은 한 7% 샀고, 이번에는 이번에도 7.12% 이렇게 샀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경영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하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 부추겨가지고 뭐 지배구조 개선해야 된다, 소액주주 보호한다, 이렇게 해서 표를 모아가지고 이 경영권을 확보하지는 못하지만은 방해는 할 수 있는 표를 모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사 선임을 자기네 편을 하나 집어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사회 그 주식회사는 영리기관이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되는 사람을 데리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비밀을 다 가르쳐주면 경영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중요한데 이렇게 또 한 사람 표를 모아서 이사가 여러 명을 뽑으니까요. 그중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과거에 SK의 경우는 사회사를 뽑았죠. KTNG도 사회사 한 명을 뽑았지 않습니까? 루이텐슈타인이라는 외국인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싸움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주가가 올라가는 사이에 팔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처음엔 지배구조 개선한다 그래놓고 뭐 장기간 있을 줄 알았는데 주가 높였을 때 또 1, 2년 돼서 팔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번 엘리엇도 이게 지금 뭐 장기적으로 한국에 우리가 투자할 거다 뭐 약속을 하거나 그걸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약속을 내놓으면은 우리가 믿겠는데 이게 순간 싸움을 하고 이게 또 어떻게 결정되든 예를 들면 이번에 부결이 돼갖고 삼성물산이 좀 발전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지면은 그 어떤 주식을 팔고 나가면은 이게 우리 국민경제에 큰 손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경영권을 가지려고 하는 펀드와는 또 다른 이게 어떤 조그만한 주식을 들고 흔드는 펀드 이런 펀드에 대한 비헤이비어는 우리가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좀 찝적거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현대차 쪽에도서 또 얘기 들리고요. 이런 투기자분들이 자꾸 이러는 것이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지배구조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좀 취약한 것이 원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환위기 이후에 뭐 반기업 정서가 이렇게 퍼지고 이런 상태에 잠깐만 뭐 조그만한 지분을 가지고 경영을 한다 이런 분위기가 잠깐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조그만한 지분으로 경영하는 건 전 세계적인 공동 현상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전문 경영인이 좀 이렇게 믿을 만한 전문 경영이 형성돼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주인 없는 기업 예를 들면 뭐 KT, 뭐 포스코 이런 데는 뭐 또 다른 일로 이렇게 낭비를 많이 했으니까 역시 주인이지 주인이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이 이렇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주가가 이게 높아지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발전하는 기업은 발전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대주주가 그 지분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모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분력이 조금 약해지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뭐 차등 의결권도 주고요. 황금주도 주고 뭐 포이즌필도 주고 이렇게 해서 경영권을 보호할 장치가 있는데. 우리는 뭐 대주주 규제를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뭐 투표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자에 관한 규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거하고 금산 분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했거든요. 그 규제의 반사이익을 해외 펀드가 얻는 겁니다. 이 해외 펀드가 얻어서 단기간 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사태가 잠깐만 등장하니까 우리 이제 내부에서도 아 이거 좀 개선 방안을 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죠. 자, 17일 주총에서 삼성의 합병 문제가 어떤 결론이 날지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지금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이 업종 자체가 상당히 좀 전문화되어 있고 삼성물산은 막 건설업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둘이 시너지를 위한 뭐 생화학 쪽이나 뭐 생리학 쪽 이런 데 좀 개발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사가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많은 사업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안이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주주의 지분율 다툼 때문에 만약 이게 승인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각자가 이제 별도로 경영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 국제 경쟁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결국은 잠깐 올라갔지만은 주가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주주들의 결정에 따라서 주주들이 다 손해를 보는 어떤 패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민연금이 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이 국민연금의 어떤 결정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캐스팅 보트를 국민연금이 띄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국민연금에서 좀 정확한 판단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7일 추천 결과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 경영학과의 이만호 교수였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세무 상담 있는 날이죠.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68-1001번과 100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가계대출이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증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여전히 가파른데요. 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국은행의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이제 은행권의 가계비는 한 달 만에 8조 1000억 원 급증했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가계대출 잔액은 594조 5000억 원, 600조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인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지난해 6월에 3조 1000억 원 늘었으니까 뭐 1년 새 가계부채 증가폭이 2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랬네요. 뭐 이런 추세로라면 순수한 가계비 뭐 이달 이번 달엔 600조 원 돌파가 확실해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가계부채 1100조라고 하는데 왜 600조냐 뭐가 다르냐라고 할 텐데 예. 은행권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제1금융권 대출만을 말합니다. 아. 통상 이제 11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라는 건 은행권 플러스 저축은행 보험 등 제2금융권 여기다 카드값 신용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계부채 1100조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0조 원은 은행권에서 나머지 대략 한 500조 원은 제2금융권과 카드 신용 사용을 말합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제 1100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합쳐서. 그렇습니다. 네. 증가세 지속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이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 예. 물론 이제 마이너스 통장대출도 동시에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시중에 한 2에서 3%대로 낮아지다 보니까 지난달 이 한 달 새 6조 8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잔액만도 439조 원인데요. 사실 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뭐 120에서 130%까지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은행은 돈 떼일 걱정이 없는 대출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용대출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 대출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은행권의 마이너스 통장대출도 한 달 만에 1조 3천억 원 늘었는데요. 이 마이너스 통장대출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연속 1조 원 이상씩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은행들은 이제 돈 굴릴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경쟁적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마이너스 신용대출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한 이런 대출 증가세가 쉽게 멈추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대출 금리가 이러다가 올라가면은 좀 부담이 크겠는데요,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밤샘 협상을 진행했는데 의견 차이를 좁히기는 좀 힘들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근로자위원들, 사용자위원들 제시한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뭐 배팅이 시작된 겁니다. 이 절충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네. 당초 이제 시급 만 원을 주장했던 근로자위원들은 협상에서 3차 수정안으로 8,100원을 내놨고요. 반면에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을 동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사용자 의원들도 5,715원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뭐 간격이 너무 크죠. 입장차가 그럼요. 너무 크다 보니까 공익위원들이 이제 이 중재에 나선 겁니다. 이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한 6.5% 오른 최저 5,960원에서 많게는 9.7% 인상된 6,120원을 이제 심의 촉진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근로자위원들이 불만이 말이 아닙니다. 네. 도저히 이제 협상이 안 되겠다라면서 이제 새벽에 집단 퇴장을 했는데요. 어쨌든 뭐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에 다시 개최된다고는 하지만 워낙 이제 근로자 의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안이 조만간 이제 타결될지 여부는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 일정이 많이 남지는 않았잖아요. 시간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 다음 회의는 오늘 오후 이제 7시 30분부터 열리는데요. 노동계는 뭐 회의 불참과 함께 이제 총 사퇴까지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아하. 따라서 이제 협상이 결렬되면 공익위원들은 오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심의촉진 구간 내에서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고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이렇게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최종안은 전체 위원 27명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안을 결정하게 되면 뭐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서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서 고시하면 이제 종료가 되는데 하지만 뭐 정부도 그렇고요. 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한 12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한 뭐 6천 원대 초중반대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시한이 7월 16일 정도인가요? 15일 정도? 그렇습니다. 이제 8월 5일 20일 이전까지는 결정이 돼야 되니까요. 다음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뭐 TV에서 저축은행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방송 광고 시간이 좀 줄어든다면서요? 규제가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축은행도 이 대부업처럼 특정 시간대 방송 광고가 제한되고요. 또 광고 내용뿐만이 아니라 표현까지 규제를 받습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이제 저축은행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이 같은 이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 규제를 마련한 것은 이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 대부업 방송 광고 제한법을 이 법 개정사항에 맞춰서 저축은행도 이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저축은행은 이 어린이, 청소년이 이제 TV 시청하는 시간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10시 사이에는 불가능하고요. 네. 또 주말이나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는 대출 광고를 내보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표현 문구 가운데 뭐 쉽게 할 수 있다,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뭐 신청은 바로 된다, 뭐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읽습니다.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생생한 경제 현장으로 찾아가 보는 달리는 경제. 정수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불경기라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택시 기사들의 체감 경기는 어떤지 택시 차고지와 거리에서 만나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손님이 없죠. 뭐 다니다 많아야 되는데 그냥 입금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최하 한 시간은 있어야지 뭐 사람 타니까. 사람이 더 없죠. 옛날보다. 죽었어요 요새. 다녀도 뭐 없고 뭐 기다려도 없고 그러는데 뭐. 코를 잡아도 입금 못해요. 어떻게. 아 그만큼 손님이 있어야지 입금을 하는데 하루에 나 거진 내 거는 잡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 입금이. 지금이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서민들이 주머니가 풀리지도 않거니와 그러다 보니까 야간 일을 나가도 새벽에 손님도 없거니와 그리고 카카오 택시나 콜 택시를 해놔도 뭐 내가 바로 근처에 있으면 몰라도 사실상 수요 자체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내가 나오면 빈 택시가 5분 안에 오니까 굳이 부를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대중교통으로서의 인정을 받아서 택시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정책적인 게 바뀌어야지. 뭐 예전에 무슨 뭐 경기가 좋았다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뭐 덜 먹고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워낙 그냥 그 돈벌이가 그냥 거기니까 뭐 더해서 몇십만 원 더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그거예요. 택시를 반으로 줄여주세요. 택시가 너무 많아. 인력 낭비. 이거 다 기름 아닙니까? 이거 다 낭비예요. 요새 경기가 계속 안 좋아서 택시 영업이 잘 안 되고 손님도 없는데 메르스가 와가지고 사람 모이는데도 사람이 없고 모든 게 다 엉망이라 진짜 아주 최악이에요. 요새는 뭐 밤에 그전에는 그래도 1시 정도까지 손님이 있었는데 지금 12시 조금 넘으면 그냥 택시 빈차 하얀 등만 쫙 있어요. 시내 사람이 없죠. 택시 빈 택시만 있어요. 바라는 거예요. 뭐 딴 게 있어요. 경기 좋아서 손님 많고 그게 최고죠 뭐.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라디오와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KBS 콩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세무 상담을 해드리고 있죠. 부동산과 관련된 세무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68-1001번과 1002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세무법인 조이의 이동기 대표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상가 투자에 관심들 많으신데 취득 전에 상가 명의를 잘 정해야 세금이 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명의 정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상가는 그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실 테니까요. 네.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분 명의를 하시면 나중에 그 종합소득세 낼 때 세율을 낮은 세율로 제율로 과세할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아, 아니면 소득이 적은 분 명의로. 예, 예. 또는 사람. 이제 뭐 공동 명의를 하시면은 또 마찬가지 소득이 갈라지기 분산되기 때문에 좋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족 중에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이 많은 분 앞으로 다시 부동산을 취득하시게 되면은 네. 기존 소득이 많은 데다 다시 또 임대 소득이 합산되니까 아. 높은 세율로 가는 누진세니까 높은 세율로 가는 거죠. 예, 예. 조심할 것은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앞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 네. 자금에 대해서 나중에 증여를 받은 걸로 봐서 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까 아.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아직 경제 능력이 없는 어린 학생 그렇죠. 아들 이름으로 명의 등록하면 나중에 또 그게 증여세가 맞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부동산과 관련된 세무 상담 많은 분들이 전화 신청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예. 예, 다른 신규 아파트를 95년 6월에 입주를 했거든요. 예, 95년. 그래서 전입 신고를 했어요. 예. 그런데 등기는 96년 8월에 나왔어요. 예. 근데 부친께서 96년 1월에 사망하셔가지고. 예. 그 상속 등기는 2008년 8월에 했어요. 2008년.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예. 95년 6월에 입주한 신규 아파트를 팔려고 그러는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상속을 받으신 분, 지금 전화하신 분은 그럼 이 주택, 이 아파트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아파트가? 아니, 신규 입주한 아파트하고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거하고 두 개죠. 아, 그 신규 입주한다는 것도 언제 하신 거죠? 95년 6월에 입주해가지고 바로 전입신고 아, 했죠. 아, 하셨고 지금 2008년도 상속. 96년 8월에 나왔어요. 예, 그리고 2008년도 상속받은 것은 아버님한테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경우 아버지가 96년 1월에 사망하셨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지 말고요. 일반 예. 주택을 그러니까 지금 96년대 취득하신 일반 주택을 먼저 파시게 되면은 상속 예. 주택은 일단 없는 걸로 봐줍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해당이 되고요. 아. 만약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파시게 되면은 양도세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입주는 95년 6월에 했는데 예. 아버지가 96년 1월에 사망하시고 예. 등기가 96년 8월이니까 등기가 아버지보다 사망 날짜보다 뒤로 떨어지니까 상관이 늦게 싶어서. 취득을 하셨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96년도 1월달 사망하셨는데 예. 2008년도에 상속 등기했다는 것은 그 사이 어떤 사정에서가 등기를 늦추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상속 등기라는 거 그냥 뒀죠. 예예. 예. 아 그런 경우는 96년도 1월달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등기를 늦게 하셨다 하더라도 상속 우리가 등기 늦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가 대단지니까 예. 그 회사에서 이제 등기가 늦게 나온 거죠. 그럼 잔금은 언제 치렀죠? 96년도. 95년 6월에 잔금을 다 내고 입주를 했죠. 아, 그러면요. 예. 취득은 우리가 잔금 청산일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아, 이제 예. 그 만약 잔금 청산일 이전에 등기라든가 하시면 빠른 걸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95년도 이미 입주하시고 잔금을 치렀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그때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아. 하나 취득하신 거고 상속은 예. 96년도에 받으셨기 때문에 이건 예. 상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으로 봐주는 거죠. 괜찮습니다. 아, 96년 8월에 등기를 했어도 95년 6월에 입주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95년 6월 입주를 예. 친다고요. 예, 입주하거나 또는 이제 잔금을 치른 거 빠른 날. 그러니까 이미 이제 95년도에 하신 거죠. 예. 괜찮습니다. 자, 궁금증 풀리셨습니까? 네.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한 건데 또 예. 예,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네요. 예. 자,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2013년도 6월 달에. 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샀고. 예. 2014년 8월 달에 아내 앞으로 집을 한 채 사서 지금 월세를 놓고 있거든요. 예, 임대하시고 계시고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그 뭐, 저 세무서에서 뭐 편지가 와가지고, 예. 2천만 원, 아니, 그 가니까 2천만 원 미, 오늘 소득이, 연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면은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신고를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산 집이 2014년 6월 달에 산 집을 올 가을쯤에 팔고, 예. 사시는 주택을 파셔서 양도세에 해당될지 궁금하신 거죠? 예. 아, 예. 이 경우에 이제 2014년도에 8월 달에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하셨고요. 예. 그 요때부터 이제 3년 내에 먼저 사시던 그 그러니까 2013년도 취득하신 주택을 파시면은 양도세 해당이 안 됩니다. 요게 이제 2013년도 6월 달에 취득을 하셨고 2014년 8월 달 1년 후에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2014년도 8월 달에 취득하신 것 그날부터 해가지고 3년 내에 파시면은 곧 일시적 1주택으로 봐줘가지고 비과세 됩니다. 아 그러면은 예. 2016년도까지는 괜찮습니까? 2017년도 8월까지 괜찮죠. 아 2017년도 8월 달까지. 예 먼저 사신 건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부동산에 관한 그 상담은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저기 90년도니까 한 25년 된대요. 예.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이제 조그만 저, 예, 주먹으로 이제 전으로 되는 걸 좀 사셨나 봐. 예. 근데 지금 꼭 살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발생하죠. 그렇죠. 예, 해당이 될 수 있죠. 지금 주택, 농사를 짓고 계십니까, 누가? 아, 지금은 안 짓지만 옛날에는 그, 농사를 지으셨죠, 부모님. 예, 그,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 농사 안 짓고 계시는 거죠? 상속 받으신 예, 분? 예, 예. 아, 상속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상속이 아니라 지금 살아 계셔요. 아, 아버님 살아 계시고. 예, 예, 90년도 예, 예. 취득하셨고, 그, 계속 농사를 예. 짓고 계십니까? 예, 지금은 안 짓지. 옛날엔 졌었지. 몇 년 정도 지으셨죠? 그때, 한 10년 정도 지은 것 같은데. 예. 10년. 8년 이상 농사를 직접 지으시고요. 8년?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게 전으로, 그, 그러니까 농지로 그대로 있으면은, 예. 요거는 이제 비과세가 됩니다.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예. 이제 뭐냐면, 그 농사 지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으면 어떡하죠? 혹시 아버님이 그러면 그 소득이, 다른 소득이 있었습니까? 농사 짓는 기간에요? 아, 그때는, 그, 저기, 소득은 없었죠. 다른 직업이 없었죠? 다른 소득 없었죠. 예, 다른 직업 없고, 이제 아버님이 농지 연부 같은데 그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정을 그냥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버님께서 다른 직업이 있었다든지 소득이 있었으면은 거꾸로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되지만은 예, 그 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었으면은 농지고 다른 소득이 없었으면 당연히 농사 지은 걸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어떤 뭐 저 입증을 할 만한 사무 같은 거 없어도 예, 자격 농지로 해서 감면 신청을 하시면은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8년 이상 예. 농사를 지으셨으면은 이제 농지 원본이 남아 있을 테니까. 예, 그렇죠. 예. 자, 오늘 부동산 세무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368-1001번과 100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땅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팔았어요. 땅의 그 지목이 뭐죠? 용도가 뭐였습니까? 저기 뭐 대지라든지 뭐 농지라든지 무슨 뭐가 있지 않겠... 농지인데 밭이었었어요. 예, 밭. 예, 예. 네, 네. 전으로 있었는데 한 13년을 저희가 농사를 지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팔았는데. 예. 세금 관계도 그러고 예. 또 서울에다가 제가 오피스텔을 3개를 샀어요. 예예. 예. 임대 사업 하려고. 예. 그런데 거기는 상가락하대요. 예, 상가로요. 예. 예, 상가락 그래. 예. 저기 주택이 아니래요. 예예. 그 세 개를 샀는데. 예. 제가 또 월급을 조금씩 받고 있어요. 거지 같은 일을 해도. 예, 그래서 그 오피스텔 나오는 그 임대료에 대한 세금 때문에 저. 궁금하신 네. 거죠? 예. 우선은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밭 같은 경우,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작용을 하셨으면은. 네네. 네. 예. 현재 농지로 되어 있으면 양도세는 이제 100% 감면되는 거고요. 네. 예. 근데 혹시 그, 13년 동안 경작하시면서 그 사이에 뭐 다른 소득이 있었습니까? 직업이라든지요? 아니, 저는 일은 계속 다녔었죠. 드러나는 소득이 있었습니까? 네? 그 신고되는 소득이 있었습니까? 농사 일 말고 다른 소득에 대한 뭐 우리가 원천제 근로소득세 신고라든가 해서 다른 소득이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월급은 계속 받고 있었고요. 아, 있었네. 그런데 월급 받으시면서 농사를 지신 겁니까? 네네, 남편이랑 같이. 남편은 이제 직업이 없으니까네. 아, 예, 이런 경우 이제 그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기준으로 연간 3,700 넘게 되면 아예 그 해는 농사를 지은 걸 인정을 안 해주는데요. 이게 예. 최근에 개정된 거고 이제 네. 과거에는 이제 그런 몇 년 전에 규정이 없을 때는 네.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농사를 짓다는 것을 입증을 하실 수 있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가 소득 자료가 나올 테니까 본인이 그 농사를 지었다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뭐 증명들 예를 들어서 뭐 그 농자재 같은 거 구입했다든지 아니면 뭐 농약 같은 거 이런 것도 구입한 영수증을 보여준다든지 또는 주변에 이제 농사 짓는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의 확인서 같은 거 이 사람이 정말 농사를 지었다든지 뭐 네.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입증을 해야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입증을 하시면은 인정을 일단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파신 거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 100% 감면될 수 있고 네. 오피스텔 세채 구입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로 된 것은 임대료가 나오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네. 관계없이 일단은 임대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부가세 신고하셨다가 나중에 본인의 근로소득하고 여기서 나오는 상가 임대소득을 합산해가지고 그다음에 5월 달에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데 예. 네, 남편은 지금 이제 직업이 없고 예. 저는 방과후 교사로 있었어요. 예, 예. 방과후 교사로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것도 이제 나이를 먹어놓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임대 돈이 예. 1년에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나오거든요. 예, 세차 합해 가지고요. 네, 세 개가. 예. 예. 근데 뭐라고 하냐면 두 개만 자업으로 해놓고 하나는 예. 연금 앞으로 해놓으라고 그래서 지금 구입을 누구 명의로 하셨죠? 제약도 다 했는데 아직 세차다 예. 넘어오지 않았어요. 계약만 하신 거네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남편이 소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오피스텔을 한 분 앞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갈라서 이제 두 분이 나눠서 하시면은 네. 예, 일단 임대 소득이 분산이 돼 가지고 종합 소득세 줄 수가 있고요. 나중에 파실 때도 네. 한 사람이 양도 차익 생기는 것보다는 이제 갈라지기 때문에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월 200이니까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소득세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네. 분산 효과는 있습니다. 아까 뭐 저희가 처음 질문 드린 거랑 예, 말씀드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분 명의로 예. 잡는 것이 또 유리할 것이다. 예, 맞습니다. 자, 한 번 더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여기 시골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예, 예. 네, 우디인데요. 17년 전에 3천만 원 주고 그 옛날 기가집을 한 채 샀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팔게 되면 한 5천만 원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이 예. 팔리면은 세금 얼마나 내야 되면 또 예. 하나는 예.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걸 한 5천만 원 주고 예. 지금 그걸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예. 팔고 나서 가는 거라고 예. 에 팔고 나서 예 지금 예, 팔기 전에 갔을 때고 세금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예 예. 지금 그 기와집 사셨다는 거요. 예. 그 기와집 빼고 나머지는 지금 주택이 없는 상태입니까? 예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2년 이상 보유하셨기 때문에 이게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래서 먼저 파시면은 당연히 비과세고요. 예. 만약에 아파트를 먼저 구입하시고 기와집을 뒤에 파시더라도 뒤에 아파트 구입하시고 나서 3년 내에 먼저 걸 예. 파시면은 비과세 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먼저 사실 예예. 예. 선생님 그러면 예. 그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5천만 원 샀을 때 그때도 세금이 안 나옵니까? 아 사실 때는 취득세로 내셨을 테고요. 지금은 이제 파시니까 예. 양도세 문제만 나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새로 사시는 거 예, 새로 예 샀을 때. 아 새로 사시는 건 취득세 나오는데 이제 지금 현재 주택이 6억 이하인 경우에 이제 취득세율 1%입니다. 거기다 농특세 하면 한 1% 정도 대략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만약에 뭐 그 정도면 뭐 크게 몇십만 원 정도 취득세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부동산 관련 상담, 세무상담, 세무범인의 조희애 이동기 대표 세무사와 함께 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투데이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아나운서 원석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